I can't stop the music. I can't stop the music. 가슴을 두드리는 베이스 소리와 현란한 조명 아래 춤추는 그대와 나 눈치 볼 필요 없어 내 맘대로 다 오늘 밤 넌 나만을 믿고 즐겨보는 거야 두 눈을 꼭 감고 비트에 맡기고 이 리듬에 몸을 흔들어봐 눈치를 보지도 아무런 신경도 Can't stop the music 볼륨은 더 크게 들어봐 음악은 사람을 신나게 흥이 나게 해줘 절로 빠져 매력에 나를 깨우는 건 시끄러운 알람시계가 아닌 심장을 깨우는 베이스 진동계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난 몰입해 음악의 취해서 난 멈추질 않을래 oh, yeah. Once again I can't stop the music my life I can't stop the music 볼륨을 더 크게 I can't stop the music 멈출 수가 없게 I can't stop the music 더 많이 신나게 크게 소리쳐봐 I can't stop the music 모든 걸 다 잊고 I can't stop the music 오늘 밤 이렇게 미쳐보는 거야 세상에 지쳐있던 나의 모습과 모든 걸 참아야만 했던 그 시간들과 이제는 날려버려 이 음악에 다 오늘 밤 넌 너를 버리고 미쳐보는 거야 두 눈을 꼭 감고 비트에 맡기고 신나게 소리를 한번 질러봐 눈치를 보지도 아무런 신경도 Can't stop the music 볼륨은 더 크게 계속해서 들어봐 멈출 수 없는 음악 음악을 내 전부야 like 그칠 수는 없지만 즐거울 like N-A-C-O-Y-H-O-O-Y 함께하는 이 순간 쭉 들어봐 멈춰서는 안돼 심장이 멈춰서 기도까지는 안돼 내 몸이 음악이 전율이 왔대 Oh yeah Feeling like that I can't stop the music I can't stop the music 볼륨을 더 크게 I can't stop the music 멈출 수가 없게 I can't stop the music 더 많이 신나게 크게 소리쳐봐 음악에 있어서는 내가 최고 선두지 Don't stop music, play that music 모두 다 미쳐보는 거야 crazy music oh, 모두가 이 음악에 손들어 그리고 잘 어우러 흔들어 네가 너 원하면 음악을 원한다면 무얼 더 바라겠어 say I can't stop the music 볼륨을 더 크게 I can't stop the music 멈출 수가 없게 I can't stop the music 더 많이 신나게 크게 소리쳐봐